바람이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과 자비로운 여인과 가버린 꿈속에 상처 바람이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인가 자기른 여인인가